자기야, 나 요즘 몸이 좀 뭔가 이상해. 자꾸 다른 소리가 들리고, 막 다른 데서 말하는 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야. 나 요즘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 아, 머리야. 지금도 또 들려. 어떡해. 이거는 자기 목소리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나한테 안아주고 싶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나 설마 초능력이 생긴 건가?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는? 자기 심장 소리도 들리고, 자기 마음의 소리도 들려. 방금 나랑 자고 싶다 생각했지. 나 진짜 마음의 소리 들리는가 봐. 초능력 생긴 것 자기야. 근데 자기랑 접촉하고 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자기랑 접촉하고 있을 때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근데 떨어져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고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려. 그러면 자기 나랑 잘래? 같이 잘까? 자꾸 마음이 있지 말라고? 그러면 내손꼭 붙잡아. 근데 나도 우리 자기랑 자고 싶어. 지금. 같이 자자. 다른 소리가 들려서 두통으로 엄청 심하게 고생했는데 자기랑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 심장 뛰는 소리밖에 안 들려. 나 이제 자기랑 같이 있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진 것 같은데. 진짜요. 정말로 자기 없으면 안될것 같아, 이제. 이렇게 계속 붙어 있어야지. 정말 자기랑 있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해서 좋다. 그리고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좋은 것 같아. 자기 마음 정말 붙어 있으면 안 들려. 들어도 센스 있게. 지금 내 마음 지금부터 더 뜨거워지고 싶다.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럼 더 뜨거워져 볼까? 심장 소리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근데 점점 빨라지네. Oh. 자기야, 지금은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진 않지만, 자기의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걸 듣고 더 행복하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자기 마음속에 사랑해라는 말이 가득 찰수 있도록 너무 많은 소리가 안 들리도록. 자기야, 항상 곁에 있어줘. 이것도 나의 마음의 소리. 자기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끝나고 내가 우리 자기한테 뽀뽀를 안 해줬네. 정말 정말 사랑해.